태양절의 즈음에서 수리아 영국 신문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수리아의 신문 알바스와 안누르, 영국 신문 더 뉴 워커는 인민조선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 경축 등 여러 제목의 글들에서 조국과 인민 세계 자주화 위협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영국신문 프롤레타리안 4월 5월호는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걸고 유엔 안전보장리사비를 더용하여 대조선 제재 결의를 조작한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폭로 단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